길을 가도 길을 원해 넌 굳이 어긋날 숨은 weakness hey, 넌 겨우에게 날 method 그걸로 만족해 넌 그게 너와 날 차이라면 난 느껴지는 게 있긴 한데 그조차 nothing yeah. 넌 역시 stupid 돌아서 날 봐 again Ooh baby 파티에 초대 넌 애초에 없었어 Dear God Please save little man Look I deserve it 커튼 누가 봐도 난 증명해 I'm sure 말해보던 널 속내 보여 너의 뒤에 something 이미 알아 너의 lie Stop it 뻔한 짓은 하지 마 yeah. You like it just since 보여 널 level 부서져보기는 했니 I'm no one 달라 지키고 깨져 여기 남아있어 Dear God, please save little man. Look, I deserve it. 커튼 누가 봐도 난 증명해, I'm sure. 너의 그 약한 손짓 더빈 닿지 않아 내겐 that's right. Yeah, I'm the right person. Yeah.